남조선의 한 언론인이 15일 박근혜를 타도합시다. 이런 제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실었습니다. 한편 최근 괴뢰 청와대 게시판이 남조선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름으로 박근혜 욕도의 죄행을 까발키는 글이 실렸습니다.